할렐루야. 오늘 저 성찬식을 행하기 때문에 짧은 말씀 나눈 시간이지만 우리 여러분 청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학생으로서 또 직장 생활하고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 환경이 더구나 우리 한국 땅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뭐 취업 또 학업 모든 면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은 신앙의 힘이야지. 우리 믿음만 확실하고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비록 설령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능히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 기독교 이 달력 캘린더로 말하면 지금 대림절 기간, 대림절 오면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럼 대림절이란 뭐냐? 대림절이라는 것은 영어로 Advent라는 이 Advent라는 말의 뜻은 강림, 대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강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대림, 이것을 합쳐서 우리 이 기독교 캘린더에서 중요한 이 봄의 사순절과 함께 가을, 늦가을, 겨울 12월 초까지가 크리스마스 전까지가 이 대림절, 이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해요. 오늘 애드벤트,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자 이제 성탄,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로서 우리 신앙의 어떤 영성을 위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이 대림절이 참 중요한 절기요 계절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에서 같이 말씀 나눌 제목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가진 성경 보십시다. 자, 3장 1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십시다. 나같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 기간은 성탄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4주 기간을 대림절 기간이라는데, 이 대림절 기간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이 말씀의 표현이 무슨 뜻이냐? 여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냥 한번 생각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을 모아서 집중해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더 좀 실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Fix your thoughts on Jesus.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이 말을. 집중하고 고정시켜라. Fixed on fixed on이라는 표현할 때는 fixed란 말은 뭐를 잘못된 거를 이게 교정하고 수정해서 제대로 맞추는 거를 이게 fixed on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흐트러졌던 우리 생각을 모아서 예수님에게 집중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게 아주 집중적으로 하라. 왜 그러냐? 이 말씀을 통해서면 예수님 집중해서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핍박을 받고 흩어져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초대 그리스도인들만큼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흩어졌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어려운 특별히 육체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 생각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변화가 많은지. 그래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 컴퓨터를 개발하면서 그가 유명한 책을 하나 냈는데 그게 뭐 생각의 속도라는 거예요. The speed of thought. 생각의, 요즘 생각이 속도가 막 빠르게 지나가니까 그 생각의 속도에 맞춰서 컴퓨터를 개발하는 현대인들이 생각이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거나 할 때는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나가도 바르게 나가야지 막 빨리 간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 우리 이 현대 세계는 생각의 스피드가 생각의 속도 얼마나 많이 빠른지 몰라요. 어떤 분야에 3년 정도 공부를 안 하면 완전히 옛날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교수님도 이게 소위 말하면 지적인 재산을 이게 활용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왜? 정보와 지식이 얼마나 많이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자, 그런 우리 세상에 살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빨리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깊이. 자, 이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자, 그러면 너는 오늘 우리 청년 예배 와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일이 너무 많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탄생, 예수님이 죽으심, 부활, 앞으로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땅에 사실 때 공생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행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게 너무 많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생각을 하냐면 여기 보십시오. 3장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그리스도인 오늘 여러분과 나 옛날에 핍박 속에 살던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초대 그리스도인들 맞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고 맏아들이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요. 자, 그렇다면 족보를 딱 이게 펼쳐보면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큰아들이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예요. 자, 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불러주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불러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냐면 어떤 교파는 형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거기 교단은 직분은 없어요. 전부 다 형제라 불러요. 형제 자매. Brothers and sisters in Jesus Christ. 예수 교단은 전부 다 형제 자매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 부르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 우리 남자들은 형님, 여자들은 예수님 오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형제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은 오빠라도 막내 딸이라도 오빠는 오빠예요. 형님은 형님이고. 자 이거를 육신적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보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님께 형제라 부르고. 이건 굉장히 사랑의 애칭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형제들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브라더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 청년부에서만이라도 실정은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에서 칭호는 우리 너무 직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때나 또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예수님 사람들께는 꼭 형제자매라 불렀습니다. 왜? 주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우리 형제자매들이에요. 형제자매라 부를 때에 굉장히 사랑의 친밀감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이 직분 굉장히 귀하죠. 근데 직분으로 부르다 보니까 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좋은 가족 개념이 이게 많이 약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에서는 뭐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 이게 직분 잘 없으니까 우리 다 부를 때 저 형제 자매로 불러요. 형제 자매. 자 우리 옆에 자매. 남자면 형제, 여자는 자매. 자, 형제님 한번 불러보십시다. 형제님. 우리 장로님들끼리도. 목사와 장로들 장로님끼리도 다니는 사실 형제여라고 형제요 형제님 형제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친밀해져요. 자 이렇게 막 엄격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형제라고 부르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사랑의 칭호로 불러주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기 보세요. 1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사도이신 예수님. 그럼 사도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도란 말은 우리 영어 성경에는 아포슬로 되어 있고 우리 한국말로는 사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일감을 받은 무리들 사람들 도자 무리도 부름받은 사자 부름받아서 일감을 받아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일하도록 부름받은 이게 거룩한 무리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이 땅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사도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큰 나라에는 대사, 작은 데는 뭐 영사 뭐 이렇게 되지만 큰 나라는 다 대사가 나. 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사는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돼요.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말반들. 내가 아는 대사 가운데 문봉주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뉴욕 총영사도 하시고 이분이 내가 이제 피택 장로로 피택 받았을 때 내 있는 교회에 모셨는데 자기는 영적인 면은 신앙적인 면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누구도 말도 안 듣고 그 다음 인간적으로는 자기의 대사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 외에는 누구 얘기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열심히 대사로 영사로 있을 때 일하면서 간증도 다니고 성경도 가르치니까 불교나 다른 계통에서 이게 고발을 했어요. 이 대사가 영사가 너무 종교성을 너무 강하게 띄고 기독교를 전파한다. 그 청와대에다가 이제 민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래요. 아직 대통령이 자기 보고 대사를 그만하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대사로서 절대 신앙 간증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 대사로 있지만 자기는 한 정부의 나라의 대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지금 그 다들 당시 안수집사하고 지금 피택받은 장로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라. 사도는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사도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 어느 날 대한민국 대사로서 간증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너무 신앙적인 걸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자기는 언제든지 사표 낼 준비가 돼. 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하고 사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난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 나라에 가든 하나님하고 약속한 새벽제단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 밤 8시 이후에는 어디도 안 나가요. 아무런 식사 대접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사도로서 나를 사명감을 주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동창회 모임이고 식사 모임이 안 해요. 왜? 내일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사도이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사도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받고 뜻을 받고 우리가 사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캠퍼스나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사도로서 우리 부름받아서 사도란 말은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 아포슬, 사도,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부름 받은 자들이 비실비실거려서 안 되네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이고 영적인 사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도이시니까 유일한 사도고 절대적인 사도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형제로서 우리에게도 사도의식을 갖고 사도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어떤 땐 제자로 부르고 어떤 땐 사도라 불러요. 그럼 어떤 때는 예수님이 제자를 제자로 부르고 어떤 때는 사도로 부르냐. 훈련받고 교육받을 땐 제자입니다. 그러나 교육과 훈련 다 받아 끝나가지고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역사를 하도록 하는 예수님에서 이게 부름받아서 보냄을 받을 때는 사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 제자로 훈련받았으면 세상으로 나아갈 땐 사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요. 그러면 사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사도의식, 우리도 영적인 의미에서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나 사도에 열두 제자만 사도가 아니고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캠퍼스로 직장으로 일터로 보냄받은 자,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 두 번째로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 할 때 여기 보세요. 다음 성경 보십시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분이. 그 제사장이란 뭐냐? 또 대제사장이란 제사장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죄 지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을 제사장, 영어로 프리스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보통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개하고 이게 믿음을 갖도록 연결해 준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 중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거긴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와서 선포합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뭐 다 담당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고 다리를 놔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죄를 용서받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을 찢기시고 피를 여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웠고 감사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잘 모르지만 함석헌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1970년대 CR의 소리라고 하는 해서 사상운동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분이 우리 한국 백성에게 향해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냐면 한국 백성이 생각하는 백성이 되어야 이 민족이 산다 그랬어요.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말합니다. 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돼야 돼요. 생각이 건전하고 생각이 밝고 생각이 신앙적이고. 그런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생각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생각이 돼야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고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할 때 뭘 생각하냐. 첫째는 사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고 충성했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성경 같이 보십시다. 자, 저 말씀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소개를 잘하는 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이고 하나는 히브리서예요. 소위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론, 그리스도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사복음서에는 요한복음, 그 다음에 바울서신 중에는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으로 설명해.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고 율법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나고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읽을 때 보다 더 나은이라는 요 단어를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낫고 율법보다 더 낫고, 영어로 말하면 better than Jesus is better than Moses.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신실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를 듭니다. 자, 모세. 여기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진실하게 잘 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데 뭐가 뛰었냐면, 예수님은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충성했어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는 종으로 신실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신실하시고 예수님의 충성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말에는 이게 좀 마음이 와 닿죠.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신실하셨다 할 때 영어로 그걸 faithful이라고 해요. faithful. faithful이라는 말은 믿음이 충만하다는 뜻도 있지만 믿을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충성을 했어요.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실한 거죠.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때요? 신실하고 충성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실하시고 충성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 오늘부터 이제부터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에 좀 더 신실하고 그리고 충성돼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결혼해서 부부가 있으면 적용할 수도 있고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 친구지간에도, 또 앞으로 결혼할 사람에 대해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 부모님과의 관계 생각하세요. 어떤 관계가 맺어지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맺어졌다든지 부부의 관계 맺어졌다든지,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연인으로 맺어졌다든지 어떤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를 신실하게 진실하게 지켜야 돼요. 종종 교회 안에서도 부부지간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성도님이 내가 정말 그러지 않을 성도라고 봤는데 가정을 밖으로 눈을 돌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기도만 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왜?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서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까만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있는 남편과 아내보다 더 좋은 남자와 여자가 나타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나에게 정말 뭔가 갖다주는 좋은 분이 있다더라도 그런 뭐 종교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님도 구원받았으면 그 관계에서 신실하고 진실해야 돼. 이게 영어로 faithful이라 그래요. 여러분 찬송가에 그랬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 우리에게 늘 신실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부르신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이 신실해야 돼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지 못했어요. 노력은 했다 하지라도. 근데 어떤 분은 아예 노력도 안 한 분이에요. 신실하고 진실하려고 노력도 안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많이 자주 부르는 찬송이에요. 내가 어느 교회 헌신 예배가 설교하러 갔더니 저 여수의 어느 교회에서 이 노래를 부르래. 그때가 내 이 노래를 몰랐던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찬송을 부르는데 아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구나.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잘못하고 실수도 많고 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찬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찬 예식에 이제 참여할 텐데 세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은 내가 우리 박 목사님의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빨리 교육을 준비하고 세례를 받으세요. 신앙생활은 세례 받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찬 예식에도 같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예? 지난 세례 받을 때 어떤 청년이 세례를 안 받았는데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자기가 세례 안 받았는데 참석 못하네. 나보고 목사님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그동안 몰래 성찬식을 참석했습니다. 세례를 안 받았는데 너무 성찬식에 참석하고 싶어서 앞으로 내가 세례 받을게요. 그래 놓고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대. 그래서 세례 받게 되니까 어떤가 기분이 그랬더니 이제는 떳떳하게 이제 세례 받아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요, 목사님. 근데 내가 그동안 슬쩍슬쩍 그 세례 안 받았지만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 잘했다. 잘했지만 이왕이면 떳떳하게 세례받고 참석하는 게 좋지. 세례 안 받았다고 성찬식에 절대 참석 못한다 무슨 율법으로 만들어진 건 없어요. 그 말은 세례받고 의미를 깨닫고 구원받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더 의미가 있고 아직 은혜를 받으니까 그랬지. 여러분 세례 안 받은 세례받으시고 세례받으신 분은 오늘 성찬식에 참석할 때 무슨 시간? 성찬식에 참여한 시간은 주님을 깊이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여기 앞에 성찬상에 보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죠. 이를 행하여 나는 이 말씀을 기념하라는 대신 기억하라는 말로 바꾸고 싶어요. 왜? 영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 this, remember of me. 이거를 행하여 이 성찬식 행하여 나를 곧 주님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기념하라 할 때는 기념은 굉장히 행사 위주예요. 근데 왜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 말을 기억하라는 말을 기념하라고 번역했을까? 난 잘 모르겠어요. 이미 번역된 성경을 존중하죠. 근데 원래의 뜻은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기억이 돼야 우리 머릿속에 해마라는 속에 기억이 들어가야 그 기억대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까먹어져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심하면 치매 걸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 성찬 예식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지켜주신 그 몸과 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최소한 우리 교회는 두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자주 해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포도주 잔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믿음으로 주님의 몸인 것처럼 받아 먹고 주님의 피처럼 받아 마시는, 그럴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찬송을 부르던 나와서 장로님들 앞에서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때 너무 막 급하게 막 이게 밀리 마시고 정말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뜻한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사도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도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레콘사일러, 화목해 하는 자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청년으로서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섬김의 믿음 생활하는 그런 새로운 생각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변화와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귀한 예배, 귀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